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제동 씨. 네, 반갑습니다. 예, 별일 네. 없으셨는지요? 그럼요. 예. 네. 건강은 괜찮고요. 아이, 그럼요. 얼굴이 조금 부어서 그렇지. 그게. 어젯밤에 네. 혹시 과음을 하신 얼굴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과음을 했단 말입니까, 저? 네, 그냥 아니고. 하여튼 뭐, 요즘 아주 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너무 보기 좋고요. 네. 오늘도 또 역시 많은 분들이 리플 달아주세요. 그 게시판에 자신의 고민을 상담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럼 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작성자 조커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에서도 좋아하다는 like, 사랑하다는 love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는데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 차이점을 모르기에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데요, 마무리가. 네. 아, 야. 야. 야. 야, 완벽한 그 애드립이네요. 조금 불완전하다 싶으니까 마지막에 짚은 코드가 C였죠? 그죠? 아, C로 마무리를 딱 C 맞죠? 예? G였습니까? G였대. 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요? 네. 아니, 굳이 그렇게 얘기해서 네. 좀 음감이 떨어져가지고 네. 아, 계속 음감이 떨어져요. 네. 김제동 씨 겸손의 말이고요. 김제동 씨가 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지식이 없거나 완전히 뭐 이렇게 음치 이런 게 아니에요. 꽤 해요. 하긴. 근데 사실 하긴 하는데 좋아요. 다 좋은데 네. 김제동 씨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사연. 네, 사연 할 거예요. 사연 할 건데. 문제 아, 얘기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노래는 해요. 필도 좋고 근데 어떤 노래를 하든 간에 목소리 톤은 지금 말 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에 이 노래 무조건 무슨 노래 해도 에 왜 울어? 제가 맨날 말할 때만 마이크를 잡았지 노래할 때 마이크를 잡으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에, 네. 자 정말 떨려. 다음 네. 주에 어떤 네. 기약을 해보기로 하고 네. 자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 그 또 네.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럼요. 고민을 올려주셨고 네, 뭐, 그 굉장히 하나하나의 사연이 굉장히 소중한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네. 들어보시면 네.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네. 첫 번째 리플을 김제동 씨께서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의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물어주셨는데 일단 그 상대방과 뽀뽀를 한번 해보세요.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것 같으면 사랑이고 그럭저럭 견딜만 하면 좋아하는 거죠. 아, 좋은 방법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김유동 씨 저기 여자분하고 키스할 때 어땠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나요?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 심장이 없어요 지금. 왜? 이미 터져가지고. 근데 요즘 고민이 이제 과연 제가 형을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몰라서.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그 미치겠네. 뽀뽀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둘이 사귀다가도 이렇게 담벼락에서 이렇게 첫 키스 같은 걸 하잖아요. 보통 담벼락 이렇게 탁 밀어놓고 전부 때 뒤에서 아니 그건 개들이 있는 곳이고요. 아니 맞잖아요. 또 이렇게 보통 담벼락 같은 데 밀어놓잖아요. 이렇게 딱 밀어놓고 이렇게 뽀뽀를 딱 해봤을 때 그때 전해져오는 느낌 같은 건 그때 딱 이렇게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그냥 좋아했던 거고 친구고 그게 뭔가 좀 달콤하다 싶으면 이제 사랑이고 그런 그 얘기 같아요. 그러게 말해요. 어땠어요? 네? 윤도현 씨는? 아니 뭐 저는 뽀뽀할 때 개들이 와서 자꾸 거기다가 회방을 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작성자 꽃무늬 스타킹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동 씨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제동 씨의 화려한 말발을 되새기는 것 함께 있어 웃을 수 있고 부담 거부감 같은 것도 없고 단순히 같이 있는 게 편한 것은 라이크이고 우리가 도현 씨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냥 바라봐 보는 것만은 그게 러브 아닐까요? 많이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못 읽겠어요. 제가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가 도현 씨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솔직히 본인이 읽으면 좀 쑥스러울 수 있어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고 쿵쾅쿵쾅 노래라도 부를 때면 더 이상 쳐다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저리고 숨가 빠지는 그런 게 러브 아닐까요? 근데 밑에 네. 가로 열고 우읍스 본의 아니게 두 분을 비교해서 죄송?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 밑에 다른 분이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생각을 하시는군요. 굳이 따지자면 사랑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지만 좋아하는 건 모두 좋아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저 김제동 씨 좋아해요. 이렇게. 자, 그래. 네네. 재밌자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고요. 아니요, 저도 이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요. 좋네요. 그리고 예. 또 다른 리플 있죠. 네. 예. 이 리플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간단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정확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홍제동의 강태공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은 미친 것과 안 미친 것의 차이다. 그럼요. 마음이 와닿을 수 있죠. 사랑하면 미치거든요. 아세요 그걸? 그럼요. 저도 사랑하면 미치죠. 그럼요. 뭐 이를테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의 레포트를 밤새도록 대신 서서 제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 것도 안 쓰고. 그건 공납금 대주신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미친 짓이죠. 근데 그때는 제 레포트를 제출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슴이 뿌듯하고 걔가 감기 몸살로 아플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왔을 때 모르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네. 레포트 때문에 막 걱정할 때 야 내가 냈다? 그때 그 기분은 그게 정말 사랑하는 기분이 네, 그런 기분. 멋있네. 네. 딱 한 번 그랬어요. 네. 그 분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분하고는 어떻게 됐어? 서로 좋아해요 지금. 자 네. 다음 네. 작성자 김은정 씨입니다. 문자 메시지 단문이 안 와서 섭섭하면 좋아하는 거, 단문이 안 와서 가슴이 아프면 사랑하는 거. 나는 아프던데 이렇게 딱 써놨었어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밑에 다른 분이 이 리플에 대해서 또 리플을 달았습니다. 한민희 씨라는 분이 난 답장 안 보내면 어디서 바람 피우는지 때려 죽이고 싶던데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에, 사랑하니까. 근데 또 사랑은 구속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은 그 세상 끝날까지 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리플이 되겠습니다. 예. 작성자 태싸이라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과 좋아의 차이점은 좋아하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랑하면 없으면 못 살죠. 참고로 술을 좋아하면 애주가이지만 술을 사랑하면 중독자입니다. 당신도 그 사람에게 중독됐다 생각되시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차이점을 뭐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뭐 어떤 그 무슨 문제 정답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뭔가 절실하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거라면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내고 그럼요. 예. 가장 성공한 인생은 이제 그런 거죠. 예. 많은 사람을 좋아하면서 한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늘도 깔끔한 마무리. 김민성 씨였습니다.